안녕하세요.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정기팟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애너님이 제 앞에 앉아 계세요. 저희 피원님이 안 계신 자리가 예, 좀 공허하게 느껴지네요. 예, 그쵸? 큽니다. 네. 저희가 지금 피원님께서 저기 뉴욕 쪽으로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네, 저희 둘이 오늘은 예, 앉아서 하게 됐습니다. 네, 피원님이랑 좀 전에 연락을 했었는데 예, 재밌게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아쉬움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저기 공부하는 분야 같이 소개 한번 할까요? 네, 저는 이제 그레코로만과 신약 전공하고 있는 N1입니다. 지금 저 실명을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나 N1입니다, N1. 네. 저는 조직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T1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따라나다. 그, 지난주에 저희가, 그 섭스크라이브 하시는 분들 예. 이 99명이다 아, 예.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좀 더 늘으셔가지고 드디어 100명을 넘어갔습니다. 네. 축하의 박수 한번 아, 네. 네. 자축의 박수 한번 네. 네. 저희가 그 지난 2주에 걸쳐서 이제 장애신학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그것이 어떤 신학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청취 소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열심히 들으시고 몇 분들께서 청취 소감을 남겨주셨어요. 먼저 우리 열혈 청취 중이신 우리 엿장수님께서 이 말이 참 저는 아주 좋았어요. 네. 모든 사물의 기원은 청겹이다. 네, 이 말씀을 인용을 해주시면서 모든 사물의 기원은 뭐라고요? 청겹? 네, 청겹이다. 아. 네,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다는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단순하게 모든 것을 생각할 수는 없다. 네, 그런 의미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열심히 생각하고 꾸준히 생각하고 또 깊게 생각하면 네. 그 안에서 이렇게 단물이 막 쭉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에게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신학자들에게 그 단물을 소개해 주는 것이 사명이 아닌가 싶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 얘기인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아니 저는 이제 현실이 이상보다 심오하구나.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탁상공론으로 흐를 수 있는 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소개해 주니까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훨씬 더 알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네. 애너님 하시는 말씀과 제 얘기가 별로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인상적인 부분이 그 피어님이 이렇게 차분하게 또박또박 전달하시는 모습이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닮았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피어님이 빨리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 아, 네. 그 다음에 요즘 구약성서를 예, 완독을 목표로 한창 잘 읽고 계시다고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또 글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네. 이제 지난주에 하늘에서의 구원보다 땅에서의 해방이 먼저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제가 첨언을 하나 했었는데 예.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게 그 방송을 듣고 나서 해당 성경 구절을 찾아보셨대요. 아. 네. 그래서 공부를 또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저는 좀 생각했던 게, 찰스 핫존. 네. 예, 우리 존캅 교수님의 스승이 되시는 찰스 할튼 그분은 내세에 대해서 네. irrelevant하다. 네. 딱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네. 못 가고 가고 못 가고 하는 게 네. 알 수도 없고 일단 네. 그것이 또 상관도 없다. 네. 이렇게 딱 얘기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 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네. 이제 그 우리가 기독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예, 구원의 의미와 그다음에 이제 땅에서의 해방 이것이 사실은 하나였다가 또 둘로 갈라져서 서로 상관없는 것처럼 취급이 되어 왔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제가 또 엿장수님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그 뭐냐면 하늘에서의 구원과 땅에서의 해방은 같은 말이다. 네. 저는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야 하고 예. 또 함께 생각되어야 하고 또 하늘에서의 구원과 땅에서의 해방은 다른 말이 아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해방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그런 거죠. 예. 하늘에서의 구원만 받는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약한 자들을 핍박하는 너희들 조심해라.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해방 신학자들은.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하늘에서의 구원과 땅에서의 해방은 같은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또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강물님께서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러니까 약속대로. 네. 그 엿장수님 글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저희가 그 청파교의 김기성 목사님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네. 예, 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청파교의 매주 설교를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듣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흐르는 강물님께서 이제 그걸 계속 들으시고 계신가 봐요. 근데 이번 주 설교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나 봐요. 저는 못 들었는데 이걸 들으시면서 엿장수님 생각이 계속 나셨다고. 네. 네, 그렇게 그 청취자분들 간에 이런 유대 관계가 생겨서 그러니까. 네,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구약 예언서를 좋아하신다는 네, 말씀을 남겨 주셨네요. 그리고 또 이제 흐르는 강물님께서 약속대로 그 청취 소감을 남겨주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청취 소감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 그 Being Together 얘기했잖아요. 예, 예. 네. Being Together가 이제 마음에 남으셨나봐요. 그래서 함께 있어준 것만큼 큰 힘은 없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약자라고 사회 구성원에서 아웃당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생각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하는 방송, 전기팟.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질문하게 만드는 신앙, 또 질문하게 만드는 신학,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신앙에서도 주체성을 가지고 예, 열심히 생각하면서 열심히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아레오바고님이 예, 네.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장애신학 잘 들었습니다. 신성한 슬픔이라는 표현 이게 마음에 남으셨나봐요. 네. 예, 그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게 하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아레오바고님이 제안을 하나 해주셨죠? 네. 네. 그, 우리 신앙 안에 영지주의적 요소들을 한번 짚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거 취향 저격이라고 하죠. 네. 취향적이요. 아레오바고님께서 네. 그 N1님의 취향을 네. 저격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전공 저격, 네. 전공 저격 있네. 예, 네. 그래서 뭐 꼼짝 말하죠. 네, 우리 애너님께서 그래서 오늘은 네. 영지주의에 대해서 네. 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예, 예. 네. 여기 덧칩니다 덧이 이제 우리 애너님이신데 예, 예. 그 도덕경 말씀을 올려주셨어요. 네. 제가 어제 올렸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거 이따가 이야기 하시면서 예, 같이 한번 뭐 풀어주세요. 별 내용은 아니지만.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오늘 한번 준비한 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 저희 그 네 근황 토크 아 근황 토크 네. 근황 토크를 우리가 원래 댓글 전에 근황 토크를 좀 하는데 그러네요 오늘 근황 네. 토크를 빼먹었네요 그냥 별 뭐 똑같으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네. 그 요즘에 이제 좀 일을 아. 규칙적으로 일을 규칙적으로 하게 되세요? 네 그 이제 정해진 시간에 하게 되면서 힘드시겠네 아 힘들어요. 네. 아, 이게 오피스웍이 네, 쉬운 게 아닙니다. 참. 네. 그래서 그 예전에 이렇게 한국에서 느꼈던 네.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네. 일하다 보면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다 보면 아, 언제 끝나나? 왜 이렇게 시간 안 가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네. 이렇게 한꺼번에 막 이렇게 확 오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예, 뭐, 그, 일하니까 거기에 또 시간도 많이 쓰고, 이렇게 에너지도 많이 쓰게 되니까, 공부를 좀 소홀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운동도 많이 못하고, 공부도 좀 소홀하게 되고, 예, 그래서, 어찌해야 하나, 예, 좀 고민이 되는 한 주였어요. 네. 네. 우리 에너님은 어떻게 지냈어요? 전 시컷 자고 시컷 놀고, 네. 그랬던 한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네. 한 주를 보내셨네요. 네. 그래서 네. 잠도 많이 자고, 네. 놀기도 많이 놀고. 잠을 많이 자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행복하죠. 그렇죠. 네. 네. 낮잠도 자고, 점심 먹고 또 자고. 너무 좋았어요. 네.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네. 뭐 이제 라틴어 시험도 받고 하니까 일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아직 결과가 안 났어요. 아, 아직도 안 났어요? 네, 본 지가 네. 지금 2주가 넘었는데, 네. 아직 안 나왔고, 제가 담당자랑 얘기했는데, 네. 왜 안 나오냐. 한 일주일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좀, 마음 둘 데가 없잖아요. 결과가 안 나온 이상.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뭐 드라마 보면서 지내고 있고요. 네. 이 발제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좀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네. 확실히 공부가 좋네요. 아, 네, 역시 학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건 아니고, 네. 그, 영지주의라는 주제 자체가 네. 상당히 방대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쵸. 예. 네. 그리고 굉장히 쓸데없어요. 정말로. 이렇게 쓸데없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이 철학사에 네.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서양 철학사에서. 그렇죠. 종교사에서. 그렇죠. 또 기독교에도 네. 영향을 많이 미쳤고. 아, 많이 미쳤죠. 네. 그래서 굉장히 쓸데없는 건데. 네. 굉장히 중요한 거다. 굉장히 족적들이 이것저것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렇죠. 이것을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네. 사실 영지주의 하면은 네. 우리가 뭐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영지주의란 말은 많이 들었지만 네. 굉장히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네네. 뭐 속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예. 또 이게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 신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거를 일반 성도님들은 알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해주셨듯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네. 이 영주의적인 요소 또 네. 발음이 꼬이네요. 영지주의적인 생각. 네, 네, 네.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또 대응할 수 있고.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말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네네네. 예. 또 이렇게 디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럼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건가요? 제 발제로? 아니요. 그날 토크 더 하셔도 돼요. 아니. 뭐 어떤 드라마를 보셨는지 뭐 어떤, 이런 거 얘기하셔도 되고 오해영 또 오해영 요즘에 보는데 네. 아 저희 예, 아내가 아주 애청하는 아, 드라마입니다. 또 형 예. 너무 재밌고. 네. 이제 제 에릭이 제 롤모델입니다. 아, 뭐 어떤 의미에서 롤모델이요? 네? 잘생겼으니까. 저도 잘생겨지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려고. 아. 네. 아, 이게 노력하면 되나요? 안 되죠. 전 이미 망했죠.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네. 어쨌든. 저는 근데 그 드라마를 저도 이제 아내를 따라서 보게 됐는데. 네.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네. 그 남자가 이렇게 미래를 보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어, 저는 된 그걸 건지. 보면서. 네. 바닐라 스카이라고 옛날에. 네. 그 탐 크루즈 주연의. 맞아요. 그 영화. 그것도 리메이크 한 걸 거예요. 네네네. 네. 그 바닐라 스카이에서 탐 크루즈가 꿈을 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다. 그렇죠. 예, 자기 네. 얼굴이 이렇게, 이거 스포일러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이 다 망가졌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주고 계속 꿈을 꾸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계속 수면의 상태로 이렇게. 네. 굉장히 그 비비디안 드림이죠. 그걸 그렇죠. 그 루시드. 생생한. 예, 루시드, 네. 루시드 드림 상태로 계속 이렇게 꿈을 꾸면서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기계에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어, 그거 약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에릭이 죽어 있는 거, 죽기 직전이죠. 길거리에 누워서 과거를 계속 회상하는 건데, 그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 네.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럴듯 하네요. 어, 그럴 수도 있고, 네. 어,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단지 회상이 아니고, 네. 실제로 과거에, 지금 과거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또 있는 거죠. 네. 어. 네. 그러니까 바닐라 스카이에서 모티프는 가져왔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미래가 너무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네네. 작가가 그냥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네. 그 그런 유해 드라마가 요즘에 인기인 것 같아요. 뭐 시그널도 네, 그렇죠, 그렇고 맞아, 네. 예전에 네. 그 나인이라는 드라마도 네. 저 재밌게 봤었는데 네. 거기도 보면 이제 다 시간을 거슬러 가는 네. 네. 그 현재와 과거가 모호해지고. 네. 어 어디선가 이렇게 현재와 과거의 접점이 생기는 네 예, 그래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네 저도 가끔 네. 그런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죽기 직전에 내가 나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뭐 호통을 치는 거죠. 네.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어.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우리는 사실 지금 당장 지금 하고 싶은 걸 하죠. 네 우리는 절대 바뀌진 않죠. 네.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와도 네 예. 그거 있잖아요. 나사로 그렇죠. 죽 네. 나사로 얘기. 네 나사로 얘기 있죠. 예. 네. 아무튼 참 이 시간의 흐름이 참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 현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편의상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배열을 해놓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 네, 과거만이 존재할 뿐이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 느끼고 또 경험하는 것은 모두 다 과거의 일인 거예요. 어, 예.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미래와 과거 사이의 그 찰나의 시간을 사는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시간은 그 물질에 귀속이 돼 있는 그게 아닌가. 그게 맞지 않나요? 물질이 없으면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어, 글쎄요. 물리학적으로. 그거는 그러니까 시간을 네. 우리가 네. 그 이렇게 연대기적인 시간을 생각을 한다면 네. 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표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어떤 그래야, 이벤트가 있어야 시간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래야 이제 어, 쉽게 말하면 이제 시계를 놓고 네. 예, 그렇죠. 이렇게 표지를 하나씩 꼽으면서 예, 시간을 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물질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시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물질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물질과 무관하게 시간은 존재할 수 있죠. 네. 뭐 우리가 근데 이제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어 의식이 있는 존재가 시간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아,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한번 흥미로운 주제인데 나중에 전문가를 모셔고 네. 모셔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드라마 얘기로 그치고. 네. 근데 그 한 가지 제가 네.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네. 그 어 아니요 넘어가죠.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이거는 다음에 네. 네. 시간과 관련된 주제가 혹시 나오면 그때 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이제 이 아레오바고님의 제안으로 어제 급히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영지주의에 대해서. 근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정통 신앙 안에 예,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영지주의를 가르친다고. 근데 정통하고 이제 가로치고 물음표를 찍어주셨어요. 네, 그냥 이제 예.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아시는 거죠. 네. 우리가 늘 얘기하는 네. 게 정통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네, 이야기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영지주의적인 요소들이 우리 신앙 안에 당연히 있죠. 예, 그리고 그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 신약 성경 안에도 나오죠. 당연히 영지주의적인 요소들이. 네. 근데 그 신약 성경 안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 골로새서에 나와요. 골로새서. 네. 어떤 구절이죠? 잠깐만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니까 네.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즐거움이셨다. 제가 지금 영어로 된 거 지금 이렇게 번역한 건데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충만함이라는 말이 플레로마라는 그 그리스어예요. 네. 플레로마. 이게 fullness. 네. 충만함이라는 이 말이 이 플레로마라는 그런 용어인데 이게 영지주의적인 용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영지주의의 아주 테크니컬한 term이에요. 아주 이렇게 영지주의에서만 사용하는 네. 그런 말인데 그런 영지주의적인 용어가 딱 골로새서 1장 19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 안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예수님의 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거한다. 네. 여기서 나오는 이 충만함도 플레로마. 네. 영지주의적인 말입니다. 네. 네. 굉장히 테크니컬한 텀인 그렇죠. 거죠. 네. 영지주의에서 사용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플레로마라는 것은 사실 영계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계 전체를. 네, 네. 그러니까 이 영계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상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있다라고 이제 상정을 하는 네.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 이 자체가 사실 영지주의예요. 네. 이 자체가. 왜냐하면 이 영계라는 개념이 영지주의 전에는 있지가 않은 거죠. 영계라는 개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신령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카리스마틱한 목사님들이 딱 나와가지고 아 영계라는 게 있다고 네, 영안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영안을 열어서 영계를 네.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러잖아요. 네, 네. 이게 바로 영지주의적인 네. 그 요소예요. 일단은 그렇군요. 네, 네. 네. 영계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영계라는 그 개념 자체가 영지주의 이전에 없었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네. 그 이제 말씀하신 데 죄송한데 네네네. 먼저 영지주의의 그 말 뜻을 조금 풀고 한번 가볼까요? 네네네. 그 영지주의는 이제 영어로 하면 나스티시즘인데 그렇죠. 그 노스티코스라는 그노스티코스라는 네. 그리스어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노스티코스는 knowing 그렇죠. 예, 알다 네. arm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그노시스가 바로 그 알미라는 그 지식이라는 이제 명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완전한 지식, 참된 그렇죠, 지식 그 이걸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영적인 네.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육적인 지식이 아니고 그렇죠. 예,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벌써 거기 이분법이 일단 존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렇죠. 영적인 지식이 참된 네. 지식이고 네. 그거를 얻어야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 영계라는 그런 것이 개념이 구약에서 봐도 별로 없어요. 네. 예, 뭐 천사들도 나타나지만 되게 육적인 모습으로 사실 그렇죠.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구약에서 어떤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로 등장하고 어떤 영계 예라는 개념이 이렇게 등장한다면, 네. 그것은 그 약간 그 후대에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죠. 후대 그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네. 이게 헬레니즘이 약간 들어온 후로, 네, 네.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묘사가 조금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네. 이 페르시아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네. 헬레니즘 문명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포로기 이후에. 이후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니엘이 기도해가지고 뭐 천사가, 네. 뭐 불 속에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또 이제 뭐 기도했는데 14일이 걸려서 천사가 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바사 뭐 군대랑 싸우다가 늦었다. 이건 네. 되게 영적인 그렇죠. 세계를 그래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영적 전쟁. 이게 한참 그렇죠. 유행했잖아요. 한국에서. 네, 그렇죠. 네? 영적 전쟁을 이겨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러면서 네. 이제 그 적을 상정하기를 네. 사탄 마귀의 세력인데.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네. 볼 수 있는 걸 계속 대체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뭐 무슬림이라든지 우리와 다른 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를 이제 그런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예, 예. 예, 불교 인들이라든지 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네. 대입을 해가지고 네. 예, 영적 전쟁을 하자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접근하고 싶지 않아요. 그 영적인 세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네네. 이성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봐야 되고 네.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재봐야 된다. 매주얼 해봐야 된다. 이런 접근은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거는 네. 과학주의죠. 그렇죠. 과학주의의 맹점인 것이죠.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사이언티시즘. 그렇죠. 네. 네,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 피나메날라지라고 하거든요. 네. 현상주의. 현상학. 현상학. 네. 현상학. 네. 그죠. 현상학. 네. 피나메날라지. 현상학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경험들을 하잖아요. 네. 그것을 싹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종교인이 된다는 거, 신앙을 네. 갖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그 미스티시즘, 네, 네. 예. 그러니까 미스티시즘이 아니죠. 미스테리한 영역. 네, 네. 우리가 이성적으로 재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영역을 넘어선 네. 그런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네.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런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시작을 한다는 그런 네. 전제 하에 네. 모든 기독교인들은 일단 사이언티시즘을 좀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믿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로마서 말씀 있잖아요. 네. 뒤를 돌아보면 되게 우연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되게 선으로 연결돼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 네. 다시 말해서 인생을 뒤돌아보고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아,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살면서도 제가 최선을 다하지만 네.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내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항상.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영계에 대한 막연한 어떤 그런 믿음이 사실 저도 있는 거죠. 네. 예.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대한.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 영주주의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근데 좀 이렇게 극대화시키고. 그렇죠. 좀 극단으로 예, 몰고 가는 예, 거죠. 예, 그런 그렇죠. 부분을. 네.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가 있기 전에는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설명이. 네. 굉장히 그 뭐랄까. 뭐라 하죠? 엔트로모피즘. 엔트로모피즘이라고 하나? 그 네. 신인 동영론적인. 그렇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한. 예, 그러한 어떤 신에 대한 그 내러티브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네. 예. 그 제우스 신이나 뭐 이런 그런 것처럼 그죠? 그리스 예, 그리스 그 신화의 영향을 좀 받은 그렇죠. 셈이에요. 네.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도 사실 제우스가 계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족도 있고. 예, 예. 네. 그 헤시오드라는 사람이 쓴 그 띠아가니 네. 신들의 계보라는 책에 네. 예, 나와 있어요. 제우스의 족보가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리스 신들의 족보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일리아드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두 히시오드와 일리아드 사이에 어떤 신의 계보에 관련해서 좀 차이가 좀 있지만 여전히 제우스는 누구의 또 아들이고 네. 네, 그렇게 쭉 나온다는 거죠. 네, 네. 네, 타이탄의 아들이죠. 제우스가 네. 거인의 아들인데 네, 네. 그 누구죠? 아무튼 이름 모르겠는데 그 아무튼 그런데 그 모든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던 이 그리스 시대 네. 그죠? 또 구약도 마찬가지. 크로노소스인가? 그렇죠. 크로노스 네. 맞아. 크로노스죠. 크로노스. 그리고 구약의 신도 여호와잖아요. 네. 근데 여호와가 가끔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네.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거든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천사 둘이랑 같이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시킬 때 세 천사가 왔는데 한 천사는 중간에 가죠. 네. 두 천사만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서 네. 멸망을 시키잖아요. 중간에 돌아간 천사가 야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신인 동역론적인 그런 네. 접근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 나스티시즘이라는 게 등장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나스티시즘의 등장은 사실은 기원전 6세기쯤입니다. 네. 기원전 6세기쯤에 그때 이제 그 플라토니즘. 네. 플라토가 사실은 이 소크라테스 가 얘기한 걸 다 쓴 거잖아요. 네. 소크라테스는 저작은 없는데 플라토가 이제 소크라테스의 대변인 역할을 한 거죠. 책을 통해서.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록을 정리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얘기한 것이 사람들이 무신론이라고 받아들였던 게 네. 아, 제우스나 뭐 이런 신들 이 과연 진짜 신이냐? 네, 네. 네,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네. 그런 게 진짜 신일 수가 없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리얼리티를 제시를 한 건데 거기서 이제 동굴의 그런 비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다 그림자만 보고 동굴 안에서 네. 실체를 못 보고 그림자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럼 그 실체가 뭐냐는 거죠. 네. 동굴 밖을 나오면 과연 뭘 볼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는 그냥 철학적인 진리를 깨닫는 네.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새로운 신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새로운 신을 소크라테스가 떠벌리면서 얘기를 했더니 제우스를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독약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은 자신의 스승이 이 새로운 신, 그 이름은 모나드예요, 모나드. 네. 예, 어디에나 존재하고 무소부지하고 막, 네. 사랑이 넘치고 이런 새로운 신을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죽었으니까, 네. 플라톤은 그것을 까발려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신이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that which is. 그냥 있는 것, 있는 네. 그대로의 것. 네.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되게 철학적인 용어들로 네. 이렇게 다 바꿔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소크라테스가 새로운 신을 얘기를 할 수 있었느냐. 그건 그 전에 천문학자들이 이제 이집트나 이런 데서 네. 이제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면서 이 행성들이 그 행성들이라고 하죠? 네. 예. 이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그 행성들 있잖아요. 네, 네. 그 행성들의 운행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이상한데? 예?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지구가 네모난 줄 이게 플랫한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다. 행성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지구는 동그랗다. 구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서양 과학에서는 예. 그 갈릴레오는 이제 천동설을 얘기한 거고, 아니 지동설 얘기한 아, 거고. 그렇군요. 지동설. 네, 아니 괜찮아요. 지동설 얘기한 거. 그전 네. 갈릴레오 전까지는 네. 지구가 구체다 여기까지만 얘기한 아,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나 위성, 그러니까 행성들이 돌아간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7천 층이라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7천 층이 아니라 이 일곱 가지 레이어 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왜냐하면 그 행성 일곱 개니까 네. 태양이 맨 끝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태양 밖으로는 신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태양 밖에서는 신이 충만한 거예요. 신이 네. 충만하고 그 신이 이 지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감싸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그 전에는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 천문학적인 그런 발전이 있기 전에는 네. 그냥 지구가 편편한 거고 네. 사람들이 한 200마일 뭐 몇십 마일만 가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신들은 저 올림푸스 산에서 네. 예, 살고 있고 네. 예, 딱 이런 세계 이런 원시적인 사실 3층천적인 세계관이라고 해요. 이걸 3층천적인 Three Stories Universe. 네.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니죠. 거잖아요. 바울의 사고관은 그건 네. 아니에요. 그래요? 저기 3층천이라는데 3층 우주 우주론이죠. 네, 네. 3층천이 아니고 3층 우주론. 그러니까 네. 이 플랫한 그 지구가 있고 네. 그 밑에는 이 이렇게 지옥처럼 그렇죠. 이렇게 어둠의 세계. 그렇죠. 어둠의 네. 세계. 하데스가 그렇죠. 죽으면 기거하는. 그렇죠. 죽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하데스나 죽음이 삼키는 거야. 네. 죽음이 삼켜서 먹어요. 그렇죠. 사람 없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네. 예. 네. 그리고 산이 있고 아무튼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이렇게 돔형처럼 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하늘이. 네. 돔처럼 이렇게 하늘이 돼 있고 거기 별들이 달려있는 거죠.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원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천문학이 발달이 되면서, 네. 아, 그럴 수가 없구나. 수학과 천문학이 발달이 되면서, 아, 이게 행성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구나. 네. 그러려면 지구가 구체화 되는데, 지구가 동그랗게 변한 거예요. 지구를 동그랗게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 지구의 크기도 정확하게 거의 잽니다. 네. 네. 지구의 그 둘레를 거의 기원전 8세기에 이미 7세기에 이미 정확하게 재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이 발전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신학의 발전이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도 거인의 형상을 가진 제우스나 이런 사람이 아니겠구나. 이런 분이 사람 형상을 가진 그렇죠. 무언가가 아니고. 아니고 네. 어떤 영적인 존재고. 예. 그래서 모나드라는 신론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네. 거기에 이르르게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전파하던 신이었던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플라토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라토가 이제 티메우스라는 그런 책에서 네. 티메우스랑 이제 대화를 하거든요. 네. 티메우스. 근데 이제 티메우스의 입을 통해서 이제 플라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미우르게라는 그런 존재를 소개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영지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데미우르게는 뭐냐면 데미우르게. 데미라는 말은 people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네. 예. 그 데모크라시. 네. 예. 예. 그 그리고 우르게 하면은 worker. 네. 그래서 people's worker라는 뜻이에요. 네. 사람들의 노동자 이런 얘기인데. 네. craftsman, 영어로 하면 craftsman. 네, 이렇게 그 네. 조형하는 사람. 우리는 그 데미우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죠? 데미우르게예요. 네. 네. 데미어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냥 데미우르라고 적기도 하는군요. 한글로. 그렇죠. 데미우르게가 네. 원래는 더 맞는... 이제 그리스 말로는 데미우르구스예요. 데미우르구스. 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영지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에서는 네. 데미우르고스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네. 예, 모나드라는 존재가 있어요. 모나드는 네.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 천지에 충만하고 예, 그리고 닿을 수도 없고 네. 커뮤니케이션도 불가능한 어떤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존재예요. 네. 그 존재가 발현을 하는 거죠. 네. 뭐라고 하더라? 발출이라고 하죠. 발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에메네이시라는 말을. M&A. 네. 그래서 그 모나드라는 신이 있는데 네. 그 신이 스스로를 발출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발출해 가지고 자꾸 이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발출이 있고 그 또 첫 번째 발출한 것이 또 발출해 가지고 두 번째 발출이 생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맨 끝자락에 네. 소피아라는 어떤 발출이 있어요. 네, 네. 그걸 이 발출된 것들을 이언이라고 해요. 이언. 네. 아이온이라고도 하고 이언이라고도 하는데. 네, 네. 예, 그 이언이 쭉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발렌티누스라는 그 사람이 원래 기독교인인데 네. 자신만의 학파를 또 만들어 가지고 자신만의 체계를 만드는데 이 발렌티누스가 만든 그런 체계에서는 그 발출이 30개입니다. 네. 예, 30개예요. 그래서 이 모나드가 이제 발출을 처음 한 게 비투스고, 네. 그 비투스의 짝이 또 있는데 그 짝이 있어서 그 짝을 이룬 것들을 CG계라고 해요. 네. 그 CG계. 그게 뭐냐면 이름이 특이하네요. 예, 그 네. CG계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모나드는 하나인데 네. 하나인 모나드가 발출을 처음 했어요. 네. 그게 비투스인데 그 비투스의 짝이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짝과 짝을 맺어가지고 또 다른 몇 쌍들을 한 다섯 쌍 정도를 또 발출한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그 다섯 쌍이 또 다 짝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짝을 또 짝을 이루어가지고 또 새끼를 치는 거죠. 새끼를 치는 예, 거군요. 근데 그 쌍을 이룬 그 이안을 CG계라고 하는데 네. 그 CG계가 뭐냐면 그냥 부부란 얘기예요. 부부. 그게 그 바울. 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네.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여, 내가 너에게 순두개를 권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예. 빌립보 교회에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바로 동역자가. 네. 근데 그 동역자를 얘기할 때 CG계라고 얘기해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어로 나의 아내여, 이런 얘기예요. 예. My 네. wife. 네. 예. CG계가 와이프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와이프가 예. 있었다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자기 와이프를 두고 네. 자기 혼자 돌아다닌 거죠. 근데 그 보통은 바울이 이제 일찍 결혼을 했었는데 그 부인은 네네. 마치 이제 버리고 사역을 하러 다닌 것처럼. 그렇죠. 이제 빌립보에 버리고 간 셈인데 그 와이프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군요. 네,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 결혼을 아예 안 했다라고 생각하게 오해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고린도 후서가 몇 군데 맞아요. 있습니다. 네. 나처럼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이 좋으나 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바울, 내가 베드로처럼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느냐. 네. 권이 있다면 나도 데리고 다닐 권이 있는데 네. 안 데리고 다닌다는 거죠. 그렇죠. 나도 와이프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두고 온 거라 이런 얘긴데. 그걸 이제 확대 해석해가지고. 네. 네. 그렇죠. 마치 이제 아내가 없고 결혼 네. 안 한 것처럼. 그렇죠. 아 우리 이제 가톨릭. 그 사제님들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분도 그냥 근데 결혼 안 하면 네 좋죠. 뭐 그 와이프가 잔소리도 안 하고 아니, 좋은데 그 네. 어쨌든 지금 좀 빗나갔는데 네. CG계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발렌티누스라는 그 사람이 네. 만든 책에는 30개의 그 레이어를 갖고 있고 네. 그러니까 모나드로부터 30개의 레이어가 나와서 그 끝에 있는 레이어가 바로 그 소피아입니다. 네. 근데 소피아는 CG계가 없이 네. 지 멋대로 혼자 네. 모나드와의 상의 없이 네. 하나를 또 낳아요. 아. 그게 바로 이 데미우르게예요. 데미우르게. 네, 네, 네. 데미우르게가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 CG계가 이씨 나온 레이어들은 되게 균형이 잡혀 있고 안정이 됐는데 또 소피아가 그냥 제 멋대로 혼자 낳은 거는 네. 안정이 됐지 못한 거야. 네. 자웅동체로 나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정이 됐지 못해가지고, 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케이아릭한. 네. 네 혼란스러운 그런. 네, 네. 그런 존재인 거예요. 데미우르게가. 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플레로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 fullness, 네. 영계. 영계에서 추방이 됩니다. 네. 영계에서 쫓겨나요. 네. 예. 네, 그래서, 이 데미우르게가 영계에서 쫓겨나서, 이 물질 세계를 만들게 되는 거죠. 네, 물질 세계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세계는 불완전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데미우르게가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피아를 통해서 아마 혼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혼이 만들어지고 네. 데미우르게가 아이콘들을 만드는데 자기 부하들을 만들어서 네. 그 부하들을 통해서 육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떤 영과 혼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과 영, 네. 영과 육의 네. 어떤 굉장히 극명한 이원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소피아는 모나드로부터 온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이나 혼 안에 영이 있는데 네. 그 영은 그 소피아의 그런 파편들인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파편들이 지금 물질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이 물질 세계를 벗어나서 모나드로 돌아가는 게 구원인 거예요. 네. 예, 돌아가는 게 구원인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육을 벗는 날이 예. 해방의 날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데미 우르게는 제가 그 발렌티아누스를 좀 정확하게 더 얘기를 하면 네.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네. 그래서 발렌티아누스가 이제 사람을 세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네. 영적인 존재, 육적, 혼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 네.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은 이제 그노시스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문제 없이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을. 네. 예, 근데 이제 혼적인 존재들은 이 발렌티아누스가 이제 가톨릭이 아니었거든요. 네. 거의 가톨릭에서 이제 이단으로 쫙 찍혔기 때문에. 네. 가톨릭 교회 사람들을 혼적인 존재. 예, 이렇게 해서 노력하면 갈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뭐 완전히 종교적이 못한 사람 육적인 존재. 이 사람들은 힘들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발렌티아누스 네. 그 영지주로 들어가면은. 네, 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미우르게가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이렇게 완연하게 네. 퍼져서 발전이 다 됐을 때는 굉장히 그 이렇게 네거티브한 네. 좀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네.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물질 세계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이제 완전함을 추구하는 그 네. 영적인 네네네. 그 완전함에서는 벗어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모나드로부터 발출된 네. 그 신들 사이에서는 이단아 취급을 받아서 네네네. 추방이 되어버리고 네네네. 예, 그래서 예. 만든 것이 물질 세계다. 예.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정작 플라톤은 네. 데미우르게를 네. 나쁜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플라토가 이제 이 티메우스라는 책에서 네. 말했던 거는 이 너무 세상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아름답고 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구가 맞고 이치가 너무 훌륭하고 세상이 네, 네. 그러니까 세상을 관찰한 끝에 네. 이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이 심혈 막측해서 네. 누군가 지적인 설계자가 이것을 만들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네. 요즘에 그때 벌써 지적 설계론 그렇죠. 지적 설계론이에요. 네, 아주, 완성이 됐네요. 네, 그럼요. 네. 지적 설계론입니다. 네. 정확하게. 그래서 오 이거 우주가 더 멋있는데 너무 훌륭한데 이거는 네. 우연히 생겼을 수가 없고 네. 누군가가 이거는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만든 거다. 디자이너가 있다. 네, 그게 네. 바로 데미우르게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데미우르게는 그것을 완벽한 이성을 가지고 만들었기 네. 때문에 너무너무 완벽하게 이 세상을 잘 만들었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 재료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 네, 재료 자체가 물질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네, 네. 물질적인 재료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전 먼저 존재했던 그 케이아스 네. 네. 그것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아, 케이오스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예. 네. 그리고 아주 혼란스럽고 indeterminate. 정해지지 않은 네. non-being. 네. 비존재. 네. 참 이게 말이 웃긴 거예요. 그렇죠. 예, 비존재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것은. 네. 그죠? 되게 모호한 얘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상당히. 어폐가 있네요. 그렇죠. 그 네.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그렇죠. 창세기도 가만히 잘 뜯어보면. 예. 그, 이제 우리가 무에서 네네네. 유를 창조했다. 네. 이렇게 다들 많이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예.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예. 이 세상의 창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를 가만히 잘 보면 네. 거기에 물도 이미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예. 아니, 네. 근데 그다음에 그쵸, 또 맞아요. 예. 케오스에 관한 그 혼론. 그렇죠. 또 그 혼돈. 네. 이 존재하는 거죠. 혼돈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 창세기 얘기잖아요. 네. 그거랑 사실 많이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완전히 무에서부터 유를 데미우르게가 만들었다. 네.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네, 네. 그런데 이것을 받아서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러니까 플라토가 정작 얘기한 데미우르게는 네. 그냥 거의 창조주면서 신입니다. 네. 신이에요. 그래서 거의 모나드에 근접해 있는 거예요. 모나드라는 걸 존재를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플라토가. 네. 지금. 대신 데미우르를 얘기를 하는 거군요. 예. 네. 네. 모나드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데미우르계를 모나드의 별명처럼 딱 얘기한 거거든요. 예. 네. 다시 말해서 딱 한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딱 하나의 레이어만 존재하는 거죠. 네. 네. 데미우르게는 그렇죠. 와서는 데미우르게는 네. 영적인 존재예요. 영 네. 영계에 속한 존재고 영계를 대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영계를 대표하는 인물이 어떤 지성을 가지고 그 지성을 물질 세계에 반영을 시켰다는 거예요. 네. 이건 굉장히 사실은 누구나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납득이 되나요? 아, 이건 누구나 납득, 아니, 그러니까 뭐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아, 네. 되게 그런 의미로. 네, 간단한 네. 얘기잖아요. 네, 네.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냥 이 자연을 보고 감탄을 해서, 그렇게 그냥 얘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세상을 잘 만들었네? 딱 이런 얘기인데. 네. 네. 이게 이제 플라토 얘기고, 이, 미들 플라토니즘이 있습니다. 미들 플라토니즘. 네. 그거 아시죠? 플라토니즘이 발전이 된 거죠. 네, 네. 후대 제자들이. 니오라고도 하죠. 아니, 미들이 있고 니오가 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미들 플라토니즘에서 누메니우스라는 사람이 네. 어떻게 얘기냐면 데미우르게는 두 번째 하나님이라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 그리고 하나의 지성이나 생각으로서 두 번째 하나님. 그러니까 네. 여기서부터 레이어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들 플라토니즘에서.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모나드가 있고 모나드는 네, 네. 신성과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고 네. 신비로 남겨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데미우르게는 첫 번째 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성, 첫 번째 생각. 네. 그 신이 스스로 표현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니오플라토니즘에서는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이 또 데미우르게를 좀 이제 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역시 세컨드 에메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발현이라고. 예. 두 번째 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에너게이아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네. 그 개념을 플라토의 데미우르게라는 개념이랑 이제 합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합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그 내용과 플라토가 얘기한 그 내용을 합하기 위해서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이 좀 이렇게 metaphorically 네. 그 metaphor가 뭐죠? 비유적으로 네.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데미우르게 혹은 이 누스는 이성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reason 누스 데미우르게를 누스 이거는 이게 미들 플라토니즘의 계승인 거죠. 예. 네. 그리고 이거를 제우스의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네. 예. 제우스다. 예, 그래서 데미우르게가 제우스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은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네. 제우스 위에도 다른 신들 있잖아요. 네, 네. 제우스를 낳은 신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우스가 그 당시에 가장 뭐 위대한 신이니까 네. 데미우르게를 제우스 이렇게 비교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거는 이 세티안 이게 나스티시즘에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데 네. 세티안 나스티시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 세스가 누굽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세 번째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네. 가인과 아벨 그다음에 세스인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스의 나스티시즘에서는 가인은 육적인 존재였다. 네, 그리고 아벨은 혼적인 존재였다. 그런데 세스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세스가 바로 소피아의 현현이라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 세스가 영웅이에요. 세스가, 거기서는 메시아입니다. 거의. 네, 그래서 그 셋이 계속해서, 환생을 하는 거예요. 네. 새로운 어떤 영적인 그런 지도자적인 인물로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환생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도 세스의 리인카네이트한 존재다. 어.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네네. 예, 그런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이 세스의 나스티시즘에서 이제 얄 그 데미우르게는 얄다바우스라는 존재입니다. 얄다바우스라는. 네. 그 얄다바우스가 아 되게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이랑 닮아 있어요. 네, 구약의 하나님. 이름이 되게 특이하네요. 얄다바우스. 예, 얄다바우스. 얄다바우스. 근데 얄다바우스가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야훼랑 약간 여호와 야훼 조금 이렇게 어감이 처음엔 좀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얄다바우스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네. 사자머리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예, 그 단어로 불리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래서 얄다바우스를 표현할 때 사자머리를 가진 뱀의 형상 예, 이런 식으로 얄다바우스를 이제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세스티안 나스티시즘 문헌들을 보면은 그 신 여호와 하나님 야 구약에 나오는 야훼를 굉장히 뭐랄까 폄하합니다. 네. 네, 상당히 폄하를 하고 어 그 얄다바우스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네. 그 이제 구약의 하나님이 하는 얘기잖아요. 네. 네. 네, 그 굉장히 이렇게 거의 일치되는 그런 묘사를 해요. 구약의 네. 하나님. 그래서 그러면서 그 세트 나스티시즘에 관련된 그런 1차 문헌들 쭉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이 저자가 네. 이 저자들이 굉장히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구약에 대한 어떤 억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어쨌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 데미우르게라는 그런 존재가 네. 여러 분파에서 네. 자 그러면 그 데미우르게를 네. 어떤 그 최고의 신인 모나드에 가깝게 묘사했던 네. 그런 분파도 있는 반면에 그렇죠. 또 다른 네. 분파에서는 네. 그 데미우르게를 네.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악한 존재라든지 그렇죠. 네. 혹은 좀 가짜인 존재 네. 네. 뭔가 좀 부족한 존재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묘사하는 분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신정론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신정론이라는 게 그 이 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괴적인 요소들,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할까? 네. 근데 사실 플라토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느꼈거든요. 네.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느낀 것에 대한 설명으로서 네. 데미우르게를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플라토 이후의 사람들은 세상이 악한 거예요. 네. 세상이 보기가 또 못생긴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네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비극과 악이 존재하는 네, 그러니까 세상. 그거를 보고 데미우르게가 좋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플라톤은 아 세상이 아름답다. 네. 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는 분명히 멋있는 분일 거야. 이렇게 했는데 네. 나중에는 아 이 세상이 너무 더럽다. 네. 아,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은 절대 온전한 신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신은 온전한 존재가 있긴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모나드인데 그 모나드와 데미우르게를 분리하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그 가지고 있었던 신앙들을 그냥 내팽개칠 수는 없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우스 신앙이나 야훼 신앙이나 네. 이런 것들 처음까지 다 거짓말이다. 이제는 제우스 이런 방구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것도 끌어안아야 돼요. 네. 끌어안으려다 보니까 그 이 모나드와 데미우르게 사이에 수많은 레이어들이 굉장히 신화들이 들어가기에 되게 좋은 장소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런 그 수많은 이언들이 천사들도 됐다가. 또 이런저런 신들도 됐다가 네. 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제우스를 통해서 어떤 표현도 되고 네. 여호와를 통해서 표현도 되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레이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나드가 더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더 책임이 없게 됩니다. 그렇죠. 멀리 떨어지게 되고 네. 더 멀리 떨어지게 되고 네. 더 숭고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모나드를 찬송하는 방법일 수 있었겠다. 네. 중간에 많은 레이어들을 네, 끼워넣는 것이 네, 그렇죠. 네, 모나드를 네. 찬송하는 방법일 수가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유대적인 기독교 유대적인 기독교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사실 유대교를 예수화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뿌리 깊게 유대 문화에 자기들이 유대인이니까 네. 리걸리즘을 율법주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율법주의를 털어버린 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순이에요. 네. 네. 네. 그 산상순이 바로 이 율법주의를 다 털어낸 율법주의인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수많은 그런 유대적인 그런 트래디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낸 율법의 네. 정신만 남겨놓자.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적인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신 주기도문. 하루에 세 번씩 외워라. 이런 규칙들을 만드는 거죠. 네. 그 규칙을 만드는 그런 버릇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죠.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늘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바울도 그랬죠. 그렇죠? 율법을 그렇죠. 끝까지 예. 지킨 거죠. 그럼? 벗어날 수가 없는 네. 그런 족쇄처럼. 네. 네. 왜 어떻게 해요? 바울이? 바울이 이제 네. 그 서신서에 보면 네네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걸 그 이방인들한테 적용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지키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게 네. 훌륭한 건데 네. 이방인들한테 적용을 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네. 그 본인 스스로가 그 주이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었던 네, 뭐 그런 근데, 하나의 그 단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싶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면서도 율법주의를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의 삶에 신앙적인 네. 삶의 양식에. 네. 아, 근데 이제 헬레니스틱 크리스천. 네. 그럼 이제 이 그리스적인 문화에서 네. 또 이런 영지주의는 기독교 이전부터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 6세기부터 네. 계속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책에도 기독교 이전에 굉장히 완벽하게 네.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상적 정리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상태에서 예수와 맞닥뜨린 거죠. 네. 예수라는 현상과. 네. 근데 예수라는 현상이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overwhelm, 거기에 압도당할 수 있는 정도의 네. 예수의 현상은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영지주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갖고 가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정신을 받아들이면서도 네. 그것을 해석하는 네, 네, 네. 측면에서는 영지주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를 품에 안으면서도 네. 영지주의적인 어떤 사상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네. 예수를 영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있는 거죠. 계속.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어떤 세티안 나스틱들은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아 네. 그럼 이 예수가 셋의 현현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끼어 네. 맞추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바울은 우리가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싶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부른다면 네. 이미 정통 기독교인 정통 기독교를 만들어낸 사람이죠. 바울이 네. 이 정경 안에서 보면은 그렇죠. 네, 어떤 정통적인 어떤 구원론을 제시를 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예. 정리를 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신칭의. 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렇죠. 이걸 정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양쪽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유대교와도 그러니까, 싸워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유대적인 기독교랑도 싸워야 되고, 헬라적인 또, 어떤 그렇죠. 철학적인 기독교랑도 싸워야 돼요. 그렇죠. 또, 예. 그러니까 영지주의적인 예. 측면에서 그렇죠, 그렇죠. 봤을 때. 그러니까 구원론이 다른 거예요. 구원론이 유대적 기독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리걸리즘.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헬라적인 어떤 철학적인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된다. 그노시스를 알아야 네. 그렇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영지주의 관점이고. 근데 이 둘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엘리티시즘이에요. 그렇죠. 엘리티시즘 네. 맞습니까? 맞는 거 같아요. 엘리티즘입니까? 엘리티시즘입니까? 엘리티즘. 엘리티즘이에요. 엘리티즘. 엘리티즘이죠. 엘리티즘 특권 그걸 뭐라 하죠? 특권층? 특권층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율법을 정확하게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게 이제 유대적 기독교는 많이 약해졌죠. 네. 그게 가장 강했던 게 바리새인, 그렇죠. 바리새파 뭐 이런 네. 파였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속했던 그렇죠. 그 이제 바리새파는 예. 그 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엘리트에 예. 속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1%, 다 지켜야 되는 1%에 속하는 그렇죠. 1%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기독교로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적인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요 두 요건 지켜라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약간 많이 흐트러진 엘리티즘이지만 네. 여전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거쳐되는 관문들을 몇 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할례나 뭐 네. 음식법의 두 가지를 네.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전히 엘리티즘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물론 헬레니스틱한 이 나스틱 네. 크리스천들도 여전히 그거를 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야 된다. 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네. 이런 거예요. 이게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엘리티즘인데 이것과 맞서 싸운 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네. 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네. 예. 네. 다시 말해서 법도 아니고 그노시스. 예? 네? 영지도 아니고.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 받는. 예. 네. 이걸 네.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개념. 이게 굉장히 파퓰리즘인 거죠. 엘리티즘이 아니고 파퓰리즘인가? 그렇죠. 누구나. 누구나. 예, 뭐 출신 네. 성분이라든지 그렇죠. 내가 바리새파가 네, 네. 아니더라도 네. 혹은 많이 배우지 못했더라도 네, 네. 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네. 사실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나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네. 그렇죠. 요한복음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예, 믿으면.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책이에요. 그렇죠. 겁나게 네. 영지주의적인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첫 장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그렇죠. 영지주의적인 면이. 네. 그러니까 이게 영지주의의 기독교적인 그런 결정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의 맹점이 네. 맹점이랄까? 그게 뭐냐면 그게 다 그래요. 이게 제가 그 댓글을 남겼잖아요. 댓글로 좀 넘어갈까요? 아, 댓글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도덕경 제3장에 제가 쓴 거예요, 어제. 훌륭한 사람들을 숭상하지 말라. 백성으로 다투게 말지니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말라 백성들로 도둑이 되게 말지니 이게 불상현 이거예요 불상현 네. 훌륭한 사람들을 숭상하지 말라 네. 불상현 현자들을 숭상하지 말라는 게 불상현 네. 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을 숭상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인 것 같아요 아. 미국의 영웅주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영웅주의가 있어요. 근데 그 미국이 굉장히 그 무한 경쟁 사회고 네. 아메리칸 드림이 있고 누구나 네. 다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네. 이 정신이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웅주의라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한 경쟁의 그런 세팅을 마련해 놓는 일입니다. 영웅주의가. 그러니까 어떤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해 그러니까 어떤 주시겠어요? 사람을 숭상을 해 버리면 네. 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노력해서 그 사람처럼 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경쟁. 경쟁을 통해서 내가 이 존재의 어떤 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존과 번영에 있어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게 그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에요. 훌륭한 사람을 숭상하는 일이. 네. 예. 네. 여기 얘기했죠. 제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산에 값을 매겨 산 이상의 것이 되게 하고 물에 값을 매겨 물 이상의 것이 되게 하고 아 캐피탈리즘이네요. 그렇죠. 네. 사람의 값을 매겨 그저 사랑스런 한 사람 이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우러러보게 한다. 이게 바로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연예인들이 나보다 훌륭한 거죠. 제가 에릭을 롤모델로 삼아서 했잖아요. 에릭처럼 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어떤 경쟁이라는 경쟁을 통한 생존이라는 프레임이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예, 이런 값을 매기는 행위를 통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경쟁을 통한 생존이라는 강력한 틀을 벗어나지 못한 나는 너를 마주한 나로서가 아닌 그들의 비교된 나로서 살아간다. 너를 마주했더라면 나는 너와 더불어 우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비교된 나는 그들 위 혹은 밑에서 혼자가 되었다. 그렇게 혼자가 된 나는 그들에게 불특정 경쟁 대상 중 하나가 되어 이름조차 사라진다. 내 밑에 누가 나 이름을 곱게 기억할 것이며 내 위에 누가 나 이름에 신경이나 쓸 것인가. 경쟁을 통한 생존이라는 이 미친 감옥에서 벗어나서 연대를 통한 상생이라는 저 축제의 좁은 길로 향할 수 있다면 죽어도 사는 일이 될 것이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썼냐면 잘 쓰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이만희 있죠. 신천지 요즘에 굉장히 문제인데. 네. 예, 이만희. 네. 이만희가 그냥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네. 굳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숭상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했던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존재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제가 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영지주의는 사실 사람이 껴들 자리가 없어요. 영지주의는 그냥 이 굉장히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약간 그 판타지 소설을 쓴 겁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모나드라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개념. 네. 그 개념을 신으로 상정을 하고 그리고 그 신이 이 세상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 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 만물까지 만들게 이르게 됐을까? 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나가 많은 것이 되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네. 이 그리스 철학에서. 네. 어떻게 하나가 많이 많은 것이 되었을까?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한.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영지주의적인 체계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 사람이 끼어들 여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이 플레로마라는 영계에서 쫓겨난 소피아가 네. 사람들을 이 물질 세계에 갇혀 사는데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소피아가 임하면 소피아를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처럼 숭상을 받아도 무관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들어갈 여지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이 영지주의적인 체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단들이 많이 그런 포맷을 사용을 하나 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네.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8장에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이 나오죠. 네. 그래서 네. 그 빌립이 이제 전도하러 사마리아에 가잖아요. 네. 그래서 빌립한테 세례도 받고 예수님 믿게 돼요. 네. 예.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세례를 쫙 베풀어 주거든요. 그렇죠. 그게 꽉 놀라운 거예요. 네. 이야, 성령 세례가 대단한데 사람들 네. 방언도 하고 막 병 고침도 받고 하니까 네.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줘요. 베드로한테 돈을 주려고 해요. 그렇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이런 권능을 줘서 내가 손을 대면 다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 네. 그래서 여기서 시모니즘이라는 그런 단어까지 나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돈을 주어서 어떤 그 영적인 능력을 살려는 그렇죠. 영적인 네. 능력을 사거나 영적인 어떤 지위를 살려고 하는 그런 네. 거를 시모니즘이라고 해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예. 근데 이제 베드로가 꾸짖죠. 너의 돈과 함께 망하라.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얘기는 끝나는데 네.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사도행전 8장에 그냥 잠깐 이렇게 나오지만 네. 사마리아에서 완전 날렸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에서 날렸고 또 그 사람을 위한 그 스태츄 그런 네. 동상도 네. 만들어져 있고 완전 사마리아 대스타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영지주의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모나드의 현현이다라는 거죠. 아. 모나드가 발현돼서 자기가 됐다는 거죠. 네, 육체의 네. 형태로 모나드는 나에게 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 좋아했던 여자가 있어요. 헬렌이라고. 네. 근데 뭐 사창가에서 이랬다나? 근데 마음에 들었나? 아무튼, 우리가 사창가에서 이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헬렌이라는 여자를 좋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이 시몬에 대한 그러니까 이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기록은 다 네. 사실은 편파적인 기록입니다. 이레네우스라는 어떤 그런 교부. 네네. 그 이단 척결의 앞장선 사람이 네네네. 굉장히 정통 기독교 올토독스 크리스천이티의 입장에서 쓴 거라 네. 굉장히 뭐랄까 편파적인 기록들만 남아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영지주의적인 체계를 갖고 있었고 책도 썼다는 거야. 위대한 뭐 계시 뭐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네. 위대한 능력인가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몇 권의 책을 쓴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정통 기독교 이 오스터덕스 크리스천들 이 비판에 따르면 네. 이 사람은 자신은 모나드고 자신의 아내였던 헬렌은 소피아의 현연이었다. 아, 네. 소피아는 역사에 걸쳐서 수많은 여자들에게 임해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헬렌 오브 트로이다. 되게 신화적인 그 여자 있잖아요. 영웅. 예. 아, 영웅이 아니죠. 헬렌 오브 트로이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쵸, 온 그쵸. 거죠. 그 영웅의 이야기. 그쵸. 일리아드, 네. 일리아드의 그 트로이 전쟁의 그 이유가 되는 네. 그 절세미인 네. 예. 헬렌에게 임했었고. 내가 볼 때 헬렌이 예뻤던 거죠. 자기 아내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임했던 소피아가 내 아내에게도 임한 거라는 거죠. 아. 예. 근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능력을 행할 줄 알았나 봐요. 네. 마법사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베드로 행전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보면은 그런데 보면은 이 사람이 베드로 행전은 위경인가요? 위경이죠. 네. 네. 거기에 보면은 막 날아다닙니다. 그래요? 막 날아 슈퍼맨처럼 날아다녀요. 근데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떨어져요. 떨어져요. 네. 그리고 떨어져 죽어요. 뭐 이런 거 있고. 네. 또 이제 스스로가 이제 그리스도에 준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제 밝히고 이제 증명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나를 네, 시몬이 그렇죠. 네. 나를 묻어라. 생매장을 해라. 네. 그래서 쟤들이 생매장을 한 거예요. 3일 후에 내가 나오겠다. 네. 근데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또 죽으셨네요. 네. 그래서 탈출에 실패. 굉장히 이렇게 네. 굉장히 희화적이면서도 비판적으로 모든 기록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 이 사람은 영지주의적인 시스템을 사용해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시몬이 했던 네. 것이 네. 요즘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렇죠. 그 이단들의 행태와 비슷할 수 있다는 똑 닮아 있다. 네, 똑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이만희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이만희. 네. 아 이만희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면 어때요? 그래 시간 많이 지났나요? 시간도 지났는데. 네네.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네네네. 아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냥 내가 나에게 더 나의 나 이상의 가격을 내게 매기지 않아도 나는 이미 사랑스러운 한 사람인 거죠. 네. 근데 내가 불안한 거예요. 이대로 네.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아, 저 나보다 위대한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 네.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거 있죠. 네. 네. 이런 어떤 자기 확신의 결여. 예. 자기 가치에 대한 확신의 결여가 우리로 미친 짓을 하게 한다는 거죠. 아. 무리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버하게 만든다. 예. 무리한 행동. 네. 그래서 오정현은 학력이죠. 아, 그렇죠. 예. 오정현 잘생겼잖아요. 잘생기고 그 정도면 훌륭한 남자인데. 네. 숭실대 갔으면 어때? 네. 그리고 부산 고등학교 못 갔으면 어때? 네. 근데 부산고 갔다가 뻥치고. 네. 숭실대 다녔는데 경희대 갔다가 뻥치고. 네. 아, 숭실대가 경희대보다 나쁜가? 물론 나쁘죠. 네. 커트라인이 훨씬 높죠. 아, 점수는 높죠. 네. 네. 근데 숭실대도 나름 훌륭한 학교인데. 네. 거기 뭐 어때요? 거기. 네, 괜찮아. 아무튼, 오정현은 불안하니까. 네. 학력 이졸 한 거고. 네. 이만희는 자의적 성경 해석을 통한 자기 신격화를 한 건데. 네. 예, 그거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아무튼 네. 그 논리는 비슷해요. 보혜사가 나에게 임해서 나는 보혜사다 이거야. 아, 그러니까 소피아가 예. 임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네. 나는 보혜사다. 아, 근데 사실 그러면 아무에게도 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당신이야?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성경을 통달해서 잘 설명하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스티시즘입니다. 아니 이게 뭐랄까? 이건 그거예요. 그 뭐 네. 순환 논리라고 할까? 네. 나는 보혜사다. 왜 네. 내가 성경을 통달해서 설명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알미잖아요. 통달이라는 네. 그렇죠,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미 나는 그렇죠. 그 알매 지식의 경지에 이르렀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피아가 나한테 임했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나는 좀 이렇게 더 더 이렇게 확실한 논리가 있을 줄 알았어요. 더 복잡하고 내가 읽으면 나도 빨려 들어갈 어떤 논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딱 이거예요. 그냥 억지 부리는 거예요. 네. 이거 억지잖아요. 네, 네. 아니 나도 성경 통달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자기라는 거죠. 그냥 이제 경강부회식으로 내가 킹왕 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그 영적인 지식에 이르렀다. 구원에 이르렀다. 네. 이런 얘기네요. 네. 왜 하필이면 너냐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왜 하필이면 그럼 그리스도입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입니까? 요한복음이 딱 그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형 뭐 그 보니 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이 예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뭐 예수님이랑 우리랑 다른 점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 뭐가 특별해서 예수님이 어? 근데 이제 그 시몬 마법사 시몬은 네. 시몬이 나온 그런 리터러 문헌을 보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주려고 했던 거를 탐했던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는 성령 세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현상학적인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야. 네. 성령 세례. 그게 네. 뭐, 그건 누가의 주장이에요. 누가는 예수가 왜 주님이시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가 일어난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그런 능력이 임하는 네. 마가의 다락방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의 독특성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문헌들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내가 죽었다 살아나겠다. 시몬이 그걸 한 거예요. 3일 후에 부활하겠다. 근데 못했다. 근데 못했다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갖는 독특성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네. 네 부활.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뛰어넘을 만한 그게 없는 거죠. 다른 인물들에게는. 네. 그리고 또 성령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쁜 일들. 네, 그런 것들이 예수를 differentiate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예수 보면은 그 요한복음 보면은 사실은 한 가지가 영지주의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영지주의의 한계는 뭐냐면 물질의 혐오예요. 물질에 그렇죠. 대한 혐오죠. 네. 근데 보통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거는 영이 육에게 임했다. 요 정도로 얘기해요. 네. 그리고 육에서 벗어나는 그렇죠. 날이 육의, 해방의 날이다. 그렇죠. 육에서 벗어나는 거죠. 게 해방의 날. 그래서 이 이원론이 분명히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물질의 세계 혹은 육의 네. 세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네. 세계를 영의 세계보다 훨씬 열등한 그렇죠.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이분법적인 네. 사고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이 네. 그거를 극복을 하는 거죠. 네. 말씀 로고스가 네. 로고스가 뭐냐면 모나드의 첫 번째 현현이죠. 네, 모나드의 표현. 아까 그 바르카스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뭐요? 비투스. 비투스. 네, 근데 비투스는 네. 그냥 발렌티아누스가 만들어낸 용어일 뿐이고 그렇군요. 그거는 깊은 네. 뎁스란 뜻이에요. 뎁스. 아주 새까맣게 네. 깊은 어떤. 네. 근데 이제 모나드가 로고스가 되고 로고스로 현현한 것이 네. 자신을 발출한 것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니라. 그 육신은 굉장히 사실은 플래시란 뜻이에요. 플래시. 네. 예. 몸도 아니고 굉장히 그 육이란 말이에요. 육. 네. 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에 대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이건 엄청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영이 육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을 네. 굉장히 긍정하는 그렇죠. 의미로 쓴 그래서 거네요. 그래서 선한 온전한 육도 있을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악하지 않은 육도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선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근본적인 그런 육과 영의 이원론, 철저한 네. 이원론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이라고 할까? 그 뒤집어엎는 대응하는 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 말씀이 육신이 되니라. 그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죽으실 때도 실제로 죽습니다. 네. 영지주의적인 복음서 중에서 이제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있고, 네. 도마 기독교 공동체. 네. 토마스 크리스티애니티. 네.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시지 않고, 가현적으로 돌아가셔요. 그렇죠. 돌아가신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적도 없어요. 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육체처럼 보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현적으로 육신으로 살아가신 건데. 그렇죠. 그냥 홀로그램처럼.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깨버린 거예요. 네. 그거를 깨버린 게 바로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게 굉장한 선언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그 예수님은 로고스 그 자체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도마 기독교의 그 기독론이에요. 네. 예수님은 그 하늘의 그 이데아. 네. 그 자체로 그냥 이 땅에서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그럼 그 이데아는 항상 그 이 땅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네. 예. 이데아가 이 땅에 그림자가 있어요. 네. 그 동굴의 그, 비유처럼. 그렇죠. 네. 그 그림자로서의 존재가 바로 도마인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쌍둥이로 나옵니다. 아, 도마 기독교에서. 네. 예수님의 쌍둥이로 나와요. 네. 그래서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 쌍둥이이기 네. 때문에 도마가 네. 예수님을 잘 가장 잘 이해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도마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이렇게 생긴 영지주의적인 기독교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아, 예. 그렇군요. 다시 말해서 요한 복음은 도마 기독교에 대한 반론입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대한 그렇죠. 반론인 거죠. 영지주의에 대한 영지주의적 반론이에요. 네, 네. 예. 영지주의적인 모든 시스템을 다 갖고 와서 그것을 기독교화시킨 거죠. 네. 예. 네. 그게 이제 요한 복음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도마가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만지잖아요. 네, 네, 네. 네. 그게 뭐냐면 도마를 일부러 출연을 시킨 거예요. 봐라. 너희 그 기독교 너희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도마도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 너희들 육신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육신적인 죽음과 육신적인 부활을 너희 부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화 시켜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재밌네요. 예. 네. 그 특히나 이제 도마 공동체와 그 요한 공동체의 네. 이런 그 다른 점들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는 이게 탁상공론으로 끝날 수 있어요.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그냥 뭐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울. 바울이 얘기했던 그 바울이 두 종류의 기독교와 싸웠어 했다 했잖아요. 네, 네. 율법주의, 기독교 안의 율법주의, 그리고 네. 기독교 안의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 네. 이 두 가지와 싸우면서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게 믿음이라는 거죠. 네. 예. 그렇죠. 믿음. 근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 그리스도의 대속이거든요. 네. 아니,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개념은 영지주의엔 없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예. 있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예. 영지주의엔 예. 없고 또 그 유대적인 기독교에서 사실은 그 엘러먼트가 온 거죠. 네. 그 대속양이라 대속의 네. 양이라는 희생양이라는. 네. 네. 그런데 여전히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니까. 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네. 네. 다시 말해서 어떤 규칙이나 어떤 문화적인 조건에 우리를 맞추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인 믿음의 시스템을 신앙의 네. 시스템을 내놓은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사회 통합적인. 그렇죠. 굉장히 사회 통합적이에요. 네.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니까. 어떤 유대적인 문화를 이만큼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만 믿으면 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총만 믿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례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굉장히 사회 통합적인 그런 다시 말해서 연대다. 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연대를 가져오게 하면 그것이 네.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좋네요. 예, 사회 네. 통합적인 연대를 가져오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지주의 안에 숨겨져 있는 엘리티즘. 그것이 사회 통합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계속 신비주의와 밀교주의로 가요. 영지주의는 자꾸 뭘 또 알아야 돼. 아, 듣다 예. 보니까 왜 안철수 생각이 나죠? 왜? 신비주의와 예. 밀 그 시크릿을 예. 계속 만들어내는 것. 예. 예. 근데 그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네.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몸을 나의 생명을 너희들을 위해서 준다. 네. 네. 이거는 굉장히 먼저 손을 내미는 적극적인 자발적인 연대 손길을 내미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엄청난 거거든요, 그게. 그럼요. 예. 그리고 그 손을 잡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신 손을 잡는 게 믿음. 그렇죠. 그 연대하고 싶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무엇을 이루시고자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에게 손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게 바로 믿음인데, 그죠?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대, 또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끼리 연대, 하나가 되자. 서로서로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키자. 이게 바울이 얘기한, 또 예수가 얘기한 정통 기독교다. 아, 지체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지체론. 네. 맞아요. 예, 그런 거. 근데 이제 영지주의는 이게 너무 개인주의로 갑니다. 예, 개인주의로 가면서 엘리티즘으로 빠지고. 그래서 그 쿰란 예. 공동체는 사회를 빗겨나서 네. 그 사막에 가서 산 거잖아요. 어, 그건 불타고. 이제 유대주의. 그렇죠. 유대, 예. 예. 그 유대주의적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약간 영지, 그거는 약간 좀 달라요, 종류가. 그건 아, 아포칼립. 또 다른 그렇죠. 종파군요. 그건, 예. 그건 네. 이제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있죠. 쿰란 있을 수 있죠. 헬레니즘 네. 영향을 받았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정확히 저는 모르겠고, 아, 유대주의는 약간 컬렉티비즘이 크다. 그죠? 어떤 문화적인 어떤 컨디션들을 갖춰야 네. 그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컬렉티비즘이고, 그리고 이제 헬레니즘에 속한 이 영지주의는 개인주의를 계속해서 강화시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근데 개인주의나 컬렉티비즘이나 어떤 굉장히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건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어쨌든 공동체 안에서 각자 개개인들이 자유를 충분히 누리면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힘을 합해서 살아가는 균형 잡힌 그런 것을 추구한 게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이라는 개념이 아니었나. 아, 굉장히 좋네요. 네. 네네네.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지주의로부터 네. 뽑아낸 네. 바울의 믿음의 정의가 네. 갖는 그 유니크한 네. 측면을 가지고 네. 그리고 또 오늘날의 아주 중요한 개념인 연대 네. 예, 또 어떤 이웃과의 사귐 네. 예, 또 함께 이제 말하자면 팔 걸고 나가는 네. 예, 네. 그런 그 가능성들까지 열려 있다라는 게 네. 굉장히 아주 신선한 해석이고 네. 의미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보통 그러니까 교회들이 네.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 영지주의의 한계인 엘리티즘 혹은 이 세속화된 사회와 그 이제 교회를 분리함으로써 네. 예, 우리는 신성한 존재들이고 세상은 이제 세속화된 네. 존재들이기 때문에 네.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들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세상과 교회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연대의 가능성을 굉장히 추락시키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네. 신성하기 때문에 어떤 정치에는 관여하면 안 되고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믿음의 기본 바탕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정신. 즉 다시 말하면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 고통받는 자들과의 연대. 네.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게 의미가 그게 제일 네. 중요한 건데. 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너무 맞춰요.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이네요. 예, 이, 네. 우리 이 개신교도 그렇고 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게 그걸 먼저 우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뭘 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 예수님 그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네. 여기 너무 초점을 많이 맞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마틴 루터 킹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꿈꾼다. 네. 예, 내가 어떤 피부 색깔을 가지고 이런 것에 의해서 판단받는 게 아니고 나의 캐릭터 하나로 판단받는 세상이 나의 자녀들이 그들의 캐릭터 하나로만 판단을 받는 세상이 세상을 꿈꾼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캐릭터 여기에 초점을 안 맞춰요.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윤리적인 어떤 삶 이런 게 초점을 안 맞추고 예수님의 주민등록증을 까불러 가는 거예요. 네. 출생선 족보를 네, 족보를 네, 뒤지고 네, 하려고 하는 네.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 마가복음 예수 족보가 안 나거든요. 그렇죠. 급하게 들어가죠. 네. 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고 그 그런 면에 있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처음부터 초점을 맞추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네. 그건 이제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적인 관점에서 쓰여져 있죠.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거죠.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 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되게 부족한 게 되게 어리석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것을 갖고 가야 돼. 근데 사실 그런 거 안 갖고 가게 할 수가 없어. 희한해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런 게 사실은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여기서 누가 뭐라 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예. 성경에서 그렇게 다 써있는데. 예. 근데 사실, 글쎄요. 그러니까, 그, 저는 영지주의가 기독교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약간 비판적으로 좀 흘렀는데 말시온이 영지주의자 중에 하나인데 네, 네. 그 온전히 전형적인 영지주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은 영지주의적입니다. 네. 일단은 구약의 하나님을 완전히 배격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말시온이 스스로 신약을 신약의 토대가 되는 네. 걸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바울서신 10개 8순이 9개인가? 그리고 플러스 누가복음을 약간 개정해가지고 네네네. 예. 따로 자기만의 그렇죠. 정경을 만들었죠. 그렇죠. 신약을 네. 만들었습니다. 네. 그 말시온 성경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말시온 성경을 만들었을 때 정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독교에 없었어요. 신약이 없었다고요. 네. 그래서 말시온 그 정경을 토대로 신약을 만든 거예요. 신약 네. 정경화 작업을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말시오니즘에 대항해서 그렇죠. 정경화 작업이 그렇죠. 에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다시 말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앙은 충분히 단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면 돼요. 단순한 것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못 살게 보는 거예요. 네. 주변에서 이단 여러 가지 모양의 신앙들이 네. 쓸데없는 요소들을 잔뜩 가지고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 신앙에서 좀 더 단순하고 본질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려니까 그것에 대한 다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네. 근데 그런 것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종교로 계속해서 거듭났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네, 그리고 삼위일체도 네.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도 역시 모나드라는 개념, 영지주의 개념이잖아요. 네. 성부잖아요, 성부. 네. 모나드에서 로고스가 나는 로고스는 성자죠. 그리고 이 성부 성자를 통해서 성령이 나오잖아요. 네, 소피아죠. 그렇죠. 네. 이 세 가지 개념, 삼위일체 개념도 영지주의 개념입니다. 근데 그거를 기독교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좀 이렇게 기독교화 시켜가지고, 예, 그 에메네이션이라는 그 발출이라는 그 개념을 이렇게 사용한 거죠. 네. 그래서 그 기독교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삼일체 교리도 영지주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네. 도움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도움, 예.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제 예. 그 삼위일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혹은 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네. 존재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네. 그런 의미 없는 말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설명의 네. 방법을 끌어다가 그렇죠. 쓴 것이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 네. 목숨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거에 목숨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배트맨이랑 슈퍼맨 사람 누가 이기냐? 이게 닥트리너가 된 거예요. 나는 슈퍼맨 이길 것 같은데, 나는 배트맨 네. 이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네. 사람 죽이고. 네. 굉장히 사실은 둘이 하나였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네. 쓸데없는 생각을 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가장 사실 중요하게 남아야 되는 가르침은 옆에 있는 네 형제가 배고픈데 네가 먹고 있는 빵을 나눠줘라. 여기로 딱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모든 생각이. 맞아요. 예. 근데,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우리의 생각과 사유가, 네. 이제, 구체성을 잃게 될 때. 네. 예.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삶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을 때는 네. 탁상공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의미 없는 네. 얘기가 돼버릴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하고 네. 또 우리가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네. 훨씬 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라는 네. 면에는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 저는 네. 근데 그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직 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네. 제가 항상 이제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는 바는 뭐냐면 네. 좀 이해를 하자. 네.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해를 하자. 네. 이게 이제 그 제 삶을 이제 굴러가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네, 그런 이해를 네. 그 이해가 너무 사변적으로 빠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현실의 문제를 돌보지 않고 사변적으로만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네. 저는 그 부분에서는 격하게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오해영을 보면서 또 오해영 보면서 거기서 네. 오해영이 저기 옆집 남자를 기다리면서 네. 아 심심하다 빨리 와라 이러잖아요. 네. 그거 보셨어요? 봤어요. 아 심심하다 나 심심해 죽겠다 막 울잖아요. 네.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아. 사람은 심심해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애너니 좀 그러신가 봐요. 네. 그래서 소설도 읽어야 네. 되고 네. 신학책도 읽어야 되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food for thought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네. 계속해서 사람은 헝그리해요. 네. 생각하고 싶고 네. 생각 거리가 계속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생각할 거리가 그런 재미와 흥미와 또 어떤 삶의 여러 가지를 메꾸는 그런 어떤 embellishment 그런 어떤 장식품으로 이렇게 남으면 좋은데 목숨을 걸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에?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못 돌보기까지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이거는 이제 전말이 이제 바뀐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밸런스가 본말이 거죠. 예. 본말이 전도된 거죠. 네. 예. 네. 그 많은 신앙인들 네. 많다고는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흔히 네. 열성 분자라고 부르는 네, 네, 네. 그런 이제 신앙인들이 네.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 그럼 저도 그랬죠. 그렇죠? 한동안 그랬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네. 교회만 쫓아다니고 네. 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에 다 참석하면서 네. 본인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거를 네.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너무 판타지 소설에 빠져 있다. 아, 그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실 적응을 못 하고 있다. 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그래요. 저도 드라마에 빠져 있고. 심심하니까. 네. 네. 네. 더 이제 더 나누고 이런 현장에 더 많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 호도. 호도 있잖아요, 호도. 네. 이거 좀 또 스포일러인데, 그 왕좌의 게임 안 보신 분들한테는. 네. 왕좌입니다. 네, 왕좌, 네. 왕좌의 게임 안 보신 분들한테 좀 스포일러인데, 호도가 일생을 호도 이러면서 살잖아요. 네. 근데 자기 친구들을 구하기 위한. 그렇죠. 예, 평생을 딱 그 일념 하나로 살아간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사명을 받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도는 네. 복잡한 생각이 없어요. 네. 복잡한 생각이 없다고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한 일념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삶도 훌륭하지 않나. 우리가 특별히 어떤 이 인생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런 정리나 개념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그 이 공작 한 얘기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처럼 보이면 공부가 끝난 거라고 도를 얻은 사람이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주 네. 어록 제조기였던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을 네, 너무 많이 해주셨고 네, 네. 확실히 이제 사람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이거 그 영지주의는 정리가 안 돼요. 너무 방대해가지고. 네. 네. 그 앞으로 조금 네. 이제 몇 주 동안 네, 영지주의에 한번... 대해서 좀 이런 면 저런 면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예, 좀 더 공부해서. 저도. 오늘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하시려던 걸 막은 이유가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네. 그런 이 영지주의가 네. 예. 어떻게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고 다음 주 또 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그 이단 들에게 네. 예. 인플루언스를 줬는가. 이런 걸 좀 살펴보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도마 복음이 사실 영지주의적인 복음서인데, 그것을 조금 소개해보는 시간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데요. 예, 도마 복음. 예, 아까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도마 복음. 그 도마 공동체와 요한 공동체의 그 대응, 서로 간의 대응이 참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이 그 예수의 정신이 무엇이냐.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네. 그 신앙은 굉장히 심플한 거다. 네. 그런 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다 공부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 신앙의 본질 혹은 핵심 그거를 우리가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아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쯤에서 그러면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네. 아 오늘 오늘 사실 이거 때우기였거든요. 피원님이 안 계셔. 때우기 방송. 그 때로는 그 저기 스피노프가 대박을 터뜨리기도 하죠. 오늘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배운 시간이었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들으시는 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이제 애너님 옆에 이제 올해 우리가 교제해 왔기 때문에 여러 번 들어봤지만 또 들어도 새롭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들으신 분 중에는 이제 처음 이런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방송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좀 나눠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레오 바고님께서 이제 그 엿장수님의 글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정모 한번 해야 되겠어요. 유대감이 생기고 연대가 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고 그런 일이 좀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